구석에 널 담은 고민형만 아직 옆에 남아 널 추억하게 해. 우리 사랑한 날에 같이 듣던 노래, 너와 내가 함께 즐겨 부르던 노래, 더 크게 노래 틀고 흐르는 네 목소리 곁에 있는 것만 같아. 날 떠나가지 마라. I will never ever miss you. I will never ever love you. 불러봐도 괜찮다가 문득 외로울 때면 마치 내 그림자처럼 끝이 없는 미로처럼